아니 근데 이게 훈계나버지는 아니 말을 해봐 아저씨 65년생 원우 아저씨 아 저렇게나 진짜 원우 아저씨 아, 쉽게 구하는 새끼.